눈을 감고 아직 여기 서 있어. 사막과 바다 가운데 길을 잃고서 여전히 헤매고 있어. 어디로 가야 할지 yeah. 일이 더 많을 줄 몰랐어. 가지 못한 길도 갈 수 없는 길도. I never felt this way before. 어른이 되려는지 난 너무 어려운 걸 이 길이 맞는지 정말 너무 혼란스러. Never leave me alone. I'm gonna do 믿고 있어. 믿기지 않지만 이곳 방을 나는 아니 너 숨어 있어 이 좌절도 난 믿어.